like it like milkshake. I like it like milkshake. Milkshake. 차갑고 진한 milkshake. 혀끝 다 퍼져 찡한 감각 make me crazy. 불투명한 you babe 읽을 수 없어 그래서 더 끌리는 이유. 완전 같은 바닐라상 말투는 다 익숙해 단서 부드럽게 날 휘몰아 맘에 all night 파고들어. Oh my 머리 깨칠 때 띵띵 돌지. Oh my 다음 순간 얼어하지. So high 낯선 기분 비밀을 황홀한 kiss 두 뼈 내 lips 너 몰래 상상한 채널